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홍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.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. 베이징,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홍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,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 동지.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5돌세에 저음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.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두 나라 로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서명하신 조중우호협정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피어린 투쟁의 한길에서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항구적으로 공고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법률적 기초로 되었습니다.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입니다. 우리는 중국 동지들과 함께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초동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. 이 기회에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당신과 중국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. 조선노동당 위원장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, 주최 105, 2016년 7월 11일 평양.